파리의 숲길지 타려는 향기 가득한 색색의 화려한 세상. 그 중심은 너 완벽히 하나뿐인 우상. 내 맘을 다그쳐봐 더 차오르는 향한 부러움 혹은 질투. 널 미워하고 사랑해 이해 못할 이 감정은 서서 니기에도 과분하겠지. 나도 알아 내 모습 비교도 우습지. 너무 멋진 너에게 난 나 혼자서 작은 방에서 너와 사랑하는 어떤 상상에 고백하고도 이별에 슬픈 모노 드라마 in you. 혼자 한 사랑의 1인 극 만남 사랑 이별 생각하고네. 항상 나만 아파 너무 억울해. 탄세상에 투명한 벽에 부딪혀 날 삼킨 파도 내 눈물로 이룬 걸 너도 알아주길. 어 제발 제발 제발 나를 담고 싶어 또 널 안고 싶어. 혼자 한 상상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. 나도 알아 내 모습 비교도 우습지. 나도 내가 불쌍해.